깨진 가슴이 짙어진 아픔이 날 자꾸 울게만 해. 한심하게 네 사진에게 오늘도 내 눈물로 인사해. 유지하게 지워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잘한데 아직까지 너는 남았네. 언제나 한 사람만 다가와.